되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 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.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오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내려가라